미리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 서거 다섯 돌세 즈음하여 14일 조선우표 전시장과 조선우표 박물관에 조선우표들을 집중 전시했습니다. 그리움의 5년, 미리한 한생이라는 제목으로 집중 전시된 수백 종의 우표들은 백두산 대국의 강성 번영을 위한 만년포대를 마련해 주신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 애국애민의 헌신과 노고를 감회 깊이 돌이켜보게 하고 있습니다. 조선우표 집중 전시는 23일까지 있게 됩니다.